그렇게 다시 눈을 뜨고 그렇게 다시 숨을 쉬어봐도 그렇게 다시 웃어봐도 여전히 난 힘이 들고 그렇게 다시 너를 불러봐도 You're not here 가지 말라고 날 버리지 말라고 사랑한다고 이럴 수 있다고 너 없는 나는 더 살 수가 없다고 돌아서는 널 보면 미칠 것만 같다고 이제 난 숨도 쉬어지지 않는 걸 Come back to me 그래서 다시 눈을 감고 그래서 다시 숨을 참아봐도 그래서 다시 물어봐도 여전히 난 힘이 들고 그래서 다시 너를 불러봐도 You're not here 가지 말라고 말라고 사랑한다고 이럴 수 없다고 너 없는 나는 더 살 수가 없다고 돌아서는 널 보면 미칠 것만 같다고 이제 난 숨도 못 쉬는 쉬어지지 않는 걸 Still love me 가지 말라고 날 버리지 말라고 사랑한다고 이럴 수는 없다고 너 없는 나는 웃을 수가 미칠 것만 같다고 숨도 못 쉬는 것 쉬어지지 않는 것 Come back to me